사랑이 떠나간다네 이 밤이 다 지나가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겠지 사랑이 울고 있다네 이별을 앞에 두고서 다시는 볼 수 없음에 가슴은 찢어지는데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네 사랑이 떠나가네 나는 죽어도 너를 잊지는 못할 거야 아침이면 떠나 사랑이 조만치간에 나 홀로 남겨놓고서 세월아 멈추자구려라 내 힘이 가지 못하게 사랑이 조만치간에 나 홀로 남겨놓고서 세월아 멈춰져 버려라 내일이 가지 못하게 내일이 가지 못하게 Thank you.